김덩선 직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이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세계직업연맹 제17차 대회에 참가하며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1일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